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이은정 앵커와 함께 공동 진행하게 될 위클리 뉴스의 신현미입니다. 이제 겨울도 정점을 찍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년보다는 추위가 조금 덜하지요. 파릇한 여름 새싹과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벌써부터 그리워집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굿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교민 뉴스입니다. 지난 7월 21일 토요일, 세인트 헬리어스 교회에서 따뜻함을 나눠요란 주제로 노숙자 자립 활동을 돕기 위한 리커넥트 자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질랜드 한인 비영리 자선단체인 리커넥트와 체리 피아노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는데요. 리커넥트가 포함되어 있는 디딤돌 사역 연대는 노숙자 자립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향초 사업을 계획 진행하고 있으며 노숙자들이 직접 향초를 만들어서 팔고 수익은 노숙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리커넥트와 체리 피아노는 매년 각자 자선 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하지만 올해에는 노숙자 자립 사역을 계기로 뜻이 모아져 공동으로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총 9명의 연주자가 총 13곡의 피아노, 첼로, 하프 음악을 선보였는데 당일 참석한 관람객들은 첼리스트의 열정적인 연주와 관람할 기회가 많지 않은 아름다운 선율의 하프 연주가 행사의 관람 포인트였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또한 디즈니 만화 영화 주제곡을 각색한 피아노 연주나 간단한 연극을 곁들인 식스 엔진은 음악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도 큰 재미를 선사해 주었다고 합니다. 체리 피아노와 리커넥트 모두 이번 공연이 작은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니 큰 풍성함이 있었다 라고 입을 모아 얘기했고요. 리커넥트 공동대표 이송민 씨는 많은 분들이 노숙자 자립 활동에 큰 관심을 가져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참석 인원이 적을까봐 걱정했는데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와주셨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약 200여 명 이상의 관객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모금된 기금 약 3천 달러는 디딤돌 사역 연대에서 진행하는 노숙자 자활 프로그램과 자활센터 건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교회로 들어섰을 때 느껴졌던 그 따뜻함은 건물 안에 틀어놓은 히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모인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리커넥트 자선 콘서트 영상은 원처치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1일 토요일과 22일 주일, 양일간에 걸쳐 각각 뉴질랜드 코스타 스태프 워크샵과 코스타 교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코스타는 미국에서 시작된 초교파 복음주의 학생운동으로 현재 전 세계 26개국에서 열리고 있으며 뉴질랜드 코스타는 2000년부터 매년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연합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타에는 미주 코스타 공동대표 김도현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여 21일 코스타 스태프 워크샵을 인도하고 22일 교민 코스타에서 말씀을 전하였으며 첫날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열린 스태프 워크샵에는 60여 명의 스태프가 참여하여 영적인 충전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워크샵에서 김도현 교수는 복음의 능력 이런 주제로 강의를 전하며 성경에 나오는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면들을 설명해 주었고 오클랜드 하누리교회에서 열린 코스타 교민 집회는 어린 양께 새 노래를 이란 주제로 약 150여 명의 교민들이 참석하였다고 전해왔습니다. 김도현 교수는 이날 집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자의 모습, 즉 폭력과 억누름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희생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 말씀을 통해 브릿지 메이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 즉 약함의 원리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낮아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뉴질랜드 코스타는 뉴질랜드 현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교민 집회를 매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코스타 공동대표인 윤석 목사는 코스타 교민 집회가 갖는 취지에 대해 오클랜드에 초규파적으로 하는 집회들이 많지 않다. 코스타처럼 20여 년 가까이 매년 열리고 있는 집회는 거의 없다. 또한 김도현 교수와 같은 분을 모시기도 쉽지 않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코스타 스태프뿐만 아닌 일반 청년들에게도 한 번의 설교라도 더 들려주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코스타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연말에 있을 청년 코스타와 청소년 코스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목사님들, 안식관에서 쉼을 얻으세요. MEC 안식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식은 오클랜드 에딘버러 칼리지에 MEC가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미션 빌리지 안식관 사역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MEC, 미션 잉글리시 코어스는 매년 200여 명의 선교사, 목회자 자녀들 및 기독 청년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며 영어 연수와 신앙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MEC의 매니저를 맡고 있는 정재식 목사는 안식관 사역의 취지에 대해 MEC는 원래 선교사 및 목회자 가정들을 돕기 위한 사역으로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에게 전액 장학 혜택과 선교관을 통한 저렴한 비용의 주거 환경을 제공해 왔다. 이번 안식관 사역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MEC는 현재 12개의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가 상황에 맞춰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안식관은 휴가나 안식년을 맞아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선교사, 목회자 및 그 가족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인실, 2인실 및 가족관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MEC는 선교사 및 목회자들에게 영어 연수 학비 할인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 목사는 세계 각지에서 선교 활동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이 평화로운 뉴질랜드에서 안식년을 맞아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기를 소망한다고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또한 일꾼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께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원처치 포커스. 한국 이단에 빠진 키이들. 지난주에 이어 샘과 마크의 JMS에 대한 소식입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메시아라 칭하는 한국의 이단. 뉴질랜드의 대학교와 학교 및 주류교회 등에 은밀하게 침투해 신도들을 포섭하고 있다고 전했었는데요. 바로 정명석이 교주로 있는 JMS입니다. JMS에 빠졌던 마크는 현재 오클랜드에 있는 정보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샘은 뉴질랜드와 러시아를 오가며 사업가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JMS를 떠난 후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JMS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 생계에 영향을 입을까 두려워 익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샘은 신변의 위협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사업장에 무장 경비원을 두고 만약에 닥칠 상황을 대비해 사내 변호사도 고용해 놓고 있다. 단지 사람들이 본인의 결정 능력을 의심하는 일이 생길까 염려해서다. 라고 이메일을 통해 전해온 바 있습니다. 샘과 마크는 JMS 경험으로 인해 신앙을 완전히 잃었고 사람들을 신뢰하기도 두려워졌다면서 마크는 JMS를 떠난 2011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JMS에 처음 들어갔을 때 100% 진리라고 생각했다.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확신했으며 JMS를 떠날 때에도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JMS는 자기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당시 JMS를 떠나는 본인이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처럼 느껴졌다. 라고 그는 또한 덧붙여 말했습니다. JMS의 신도 포섭 방법은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것, 사람들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고 뛰어난 요리 솜씨로 요리를 해주거나 새 신도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단지 신도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나약하거나 짐이 된다 싶은 사람은 가차없이 잘라버린다고도 그는 덧붙였습니다. 마크는 JMS에서 경험한 영적으로 도취됐던 순간들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종교를 떠난 현재의 삶에서 편안한 행복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샘은 JMS를 떠난 뒤 한동안 우울 상태에 빠졌었다고 설명하면서 세상이 온통 혼란스러웠으며 이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도 어려워졌고 본인이 아는 사람들 또한 JMS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JMS에 빠졌던 샘과 마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아가길 소망하며 원처치 포커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뉴질랜드 첫 소식입니다. 뉴질랜드에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 엔젠 마약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뉴질랜드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기 환자의 대마초 사용 허용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지난해 8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89%로 증가했으며 설문조사는 지난 7월 2일에서 17일까지 유권자 9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통증 완화 목적으로 대마초를 허용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해 78%에서 87%로 증가했는데요. 엔젠 마약재단 대표 로스벨은 대마초 합법화와 비범죄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스벨은 이는 뉴질랜드 국민이 2020년 선거 이전으로 예정된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또한 이번 조사에서 67%는 개인의 대마초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에 찬성했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35%는 대마초 소지 합법화를 찬성했고 32%는 대마초 소지 비범죄화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가게에서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60%가 반대를 나타냈고 지인을 위해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69%가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마초 판매 합법화,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찬성했으며 47%는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고 칸나비디오를 규제 약물에서 제외시키는 의약용 대마초 법안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20년 총선 이전에 대마초 합법화 찬반 국민 투표를 계획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전례 없는 적자를 기록한 엔젯 이민성에 대한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이 4,300만 달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워크비자 접수비를 2배 이상 인상할 것으로 나타나 고용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질랜드 서비스업 협회는 앞으로 2년간 만여 명의 레스토랑 및 카페 직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적합한 기술을 갖춘 뉴질랜드인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면서 단체들은 RNZ의 접수비 인상 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민성이 효율적으로 비용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비자 신청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이지만 지난해 워크비자에서만 2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현재의 접수비로는 비자 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이를 이안 리즈 갤러웨이 이민부 장관은 이주 노동자 인신매매 및 노동력 착취 사태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기간도 오래 소요되어 결국 비자 처리 비용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민성은 이미 비자 처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1억 4천만 달러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4,3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이민성 부대표 그레그 파첼은 1억 4천만 달러의 투자가 없었다면 적자 수준은 더욱 심각했을 것이며 접수비 인상폭도 훨씬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성은 워크비자 접수비를 기존의 370달러에서 580달러로 인상하고 고용주의 이민성 승인 신청비도 20% 인상하는 등 각종 신청비 인상으로 3년 안에 적자를 면할 계획이라며 비자 접수비가 인상된다고 반드시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국회는 이 같은 계획을 3년간 실시할지 5년간 실시할지를 놓고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참고로 비자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3년마다 재검토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소식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인기를 얻고 있는 만화 성경책 액션 바이블에 대한 기사입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액션 바이블은 만화로 펴낸 컬러 성경책으로 병원에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료진 모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피니키 목사는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고심 끝에 액션 바이블을 찾아 환자들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호리루아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그는 주로 급성 정신질환 청소년 병동, 지적장애 청소년 병동, 국립범죄 정신의학 청소년 병동에 있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 환자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만화로 되어 읽기 쉽다는 점과 컬러로 되어 있고 현실감도 뛰어난 데다 인종과 관련해서도 올바르게 표현되어 있는 점이 액션 바이블의 인기 비결이라고 하면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액션 바이블을 아주 좋아한 나머지 모두가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시간표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환자들은 병원 예배당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피니키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환자들이 많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평안을 찾는 환자들도 있다. 액션 바이블은 우리 병원에서 아주 귀중하게 쓰이는 도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성서공회는 이 기사를 내보내면서 병원 측에 액션 바이블 한 박스를 선물했고 피니키 목사와 환자들은 이에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질랜드의 자선단체 버라이어티가 전한 소식입니다. 뉴질랜드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는 자선단체 버라이어티는 이번 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버라이어티는 현재 400여 명의 뉴질랜드 어린이들이 겨울 필수품 대기 명단에 올라있다고 전했으며 이 어린이들은 따뜻한 옷과 침대, 친구와 병원비가 누구보다 시급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버라이어티 웹사이트에 따르면 많은 어린이들이 형제 자매와 함께 한 침대에서 생활하거나 의자 또는 바닥에서 자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비 오는 날에도 비를 맞으며 학교에 다니고 맞지도 않는 신발에 구멍이 뚫려도 그대로 신고 다닌다고 합니다. 교통비와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가정 형편 때문에 아플 때에도 병원에 가지 못하며 약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달로 아이들이 병에 걸리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버라이어티는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기부에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선단체 버라이어티는 지역단체에서도 함께 불우한 가정들을 돕고 있지만 시민들의 따뜻한 기부가 도움이 시급한 뉴질랜드 어린이들에게 겨울옷, 침대, 친구를 나눠줄 수 있다며 후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우포 시의원들은 열린 공간인 타우포 호숫가 공원에서 전도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에 시끄럽고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NFC는 Winning Souls to Jesus,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라는 전도 행사를 노스크로프트 공원에서 5개월간 진행할 수 있도록 타우포 지방의회에 허가를 요청했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열릴 이 행사는 설교, 노래와 율동, 간증이 곁들여지며 책자, DVD, 음식, 음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게 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간부의 위원 내리슨 모리는 현재 전도 활동에 대한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공공장소 사용 허가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허가를 요청한 공원은 레이크 테라스에 위치한 타우포 미니 골프장 옆에 있으며 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시의원 5명 모두 허가를 반대했고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제시한 존 보디는 자신의 쌍둥이 형제가 오순절 교회 목사인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전도할 때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의원 안나 파크도 노스크로프트 공원을 가족들만의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에서 전도 활동을 한다는 것인데 정당이나 종교 집단이 공공장소에서 행사를 열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의회 권한밖에 이르라고 본다. 전도 행사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특정 신앙으로 이끄는 광고 행위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의원 매기 스튜어트와 존 윌리엄슨 역시 동일한 이유로 허가를 반대했는데요. 그러나 위원장 베리 히클링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데이비드 트리아바스 시장도 협의회에 불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협의회에 참석한 모든 시의원이 전도 행사 허가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는 국기 디자인으로 인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입니다. 대표적 형제국으로 인식되어온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듣기야 뉴질랜드 정부가 자국 것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오스트레일리아 국기를 바꾸라는 요구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저신다 아던 총리의 출산휴가로 총리 대행을 맡고 있는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24일 인터뷰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오랫동안 사용된 우리 국기를 베꼈다고 주장했으며 그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가 이 디자인을 처음 고안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국기를 바꿔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피터스 총리 대행의 말처럼 양국 국기는 구분이 어려운데요.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 국기는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을 왼쪽 상단에 그려넣고 오른쪽에는 남십자성을 상징하는 별 4개를 넣었으며 역시 영연방에 속하는 오스트레일리아 국기도 왼쪽 상단에 유니언 잭이 있고 오른쪽에 별들을 그렸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것이 별이 2개 많고 바탕색과 별 색깔 및 모양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피터스 총리 대행은 1954년에 공식 지정된 오스트레일리아 국기는 1902년에 만들어진 자국 국기의 짝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뉴질랜드 법무장관은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민 정책에 대해 비난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의 친구 또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오스트레일리아 내무장관은 우리가 뉴질랜드를 위해 해주는 일이 많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의회가 세계 최초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해자에게서 떨어져 새 거주지를 찾고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뉴질랜드 의회는 현지 시간 25일 얀 로찌 녹색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이 법안을 찬성 63표, 반대 57표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뉴질랜드 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내년 4월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뉴질랜드 경찰이 지난 5월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질랜드에서는 4분의 1 번꼴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총 신고 건수는 12만 1,733건에 달해 2016년 대비 3,000건이 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가디언은 뉴질랜드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정폭력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며 가정폭력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41억에서 70억 뉴질랜드 달러, 하나 약 3조에서 5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의원은 가정폭력이 일터방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그는 가정폭력은 일과 생활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지적했듯이 폭력적 성향이 있는 파트너들은 상대방의 일터로도 폭력을 끌어들인다. 상대방을 스토킹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직장 동료를 위협하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5월 가정폭력 지원 단체들을 위해 8천만 뉴질랜드 달러, 하나로 약 612억 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으며 10일간의 가정폭력 유급 휴가를 법제화한 것으로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완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수천 명의 참여 인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녹색당과 청년 노동당이 벌이고 있는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 서명운동이 오늘 오전 10시 기준 11,733명의 참여 인원을 기록했고, 이는 동성애 성향을 바꾸거나 제거 또는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치료요법이라면 어떠한 형태든 금지하자는 서명운동으로 TV NZ의 동성애 전환 치료 집중 취재 방송을 계기로 촉발되었습니다. 청년 녹색당 공동 창립자 맥스 TED는 뉴질랜드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성적 지향 전환 치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이번 서명운동의 목적이라고 밝혔고,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인적으로도 공감이 가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티드는 자신이 어린 시절 동성애자로서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14살 때 동성애자임을 밝히자마자 속해 있던 청소년 그룹에서 퇴출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교회에서 또는 전환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어했을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은 사회에서 거부당하는 느낌 또는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전환치료는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상담사협회의 베브 웨버 회장은 전환치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의 이 같은 해로운 치료를 금지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년 녹색당의 맥스 TED는 약 2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으면 법 개정을 추진할 충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는 일단 이 사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여야를 막론한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법 개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로드니 지역 동성애자 지원단체인 로드니 에어리어 레인보우는 한 달 전부터 전환치료 전면 금지, 서명 운동을 벌여왔으며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4,601명의 서명을 받은 이들의 탄원서는 노동당 의원 마리아 루벡에 의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를 만든 아만다 애슐리는 전환치료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없다면서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모든 전환치료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클라크 보건부 장관은 지난 7월 10일 라디오 뉴질랜드와의 인터뷰에서 전환치료를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아직 정부에서 이를 금지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뉴질랜드 상담사협회는 보건의료인법과 관계없는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상담사협회의 의견과 관계없이 금지법 개정을 시행하려면 우선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행사 안내입니다. 7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질랜드 시니어 선교회 설립 예배 및 세미나가 현강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7월 28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 시리아 난민도끼 바자회가 로스크로스 커뮤니티 교회 주차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7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제1회 순교자 추모의 밤 행사가 세계선교교회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행사 안내는 원처치 홈페이지 다가오는 행사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속에서 사계절을 맛볼 수 있는 뉴질랜드의 생활. 이 또한 감사하지요.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따사로운 햇살이 늘 함께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처치 라디오 뉴스는 원처치와 SPM 라디오 웹사이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신현미, 연출 문홍규, 편집 공성용, 공동제작 원처치와 SPM 라디오였습니다. 원처치 라디오 위클리 뉴스는 청취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